FM역 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은 배우 잭 레몬의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그가 청년 시절에 배우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답니다. 솔직히 그는 두려웠죠. 재능이 없다면서 말리시진 않을까. 고달픈 길이니 가지 말라고 하시진 않을까.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난 지난 반평생 동안 빵을 굽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일해왔다. 그리고 늘 빵 하나를 구우면서도 낭만을 생각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일찍 지쳐버렸을 것이다.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길이 너의 인생을 낭만적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다면 지금 떠나거라. 영화 올라한도 중에서 지미 소모빌의 노래 커밍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전경준 씨, 듣기만 하면 이성을 잃어버린다고 하셨는데요. 이 음악을 듣기만 하면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니시겠네요. 자, 커밍이 그렇게 좋습니까? 보니까 사연을 읽어보니까 저랑 같은 날 이 영화를 보셨네요. 같은 극장에서 아마

tu iras décrocher toutes les étoiles. Qui me voudra avec le nez rouge et le cœur en larmes? Qui m'aimera quand je ne serai plus que la moitié d'une femme? Qui viendra encore me faire pleurer, le clown ou l'écuyer sortant de l'ombre? Qui viendra me faire encore l'artiste, le coup du trapéziste? Ça y est, il tombe. Qui viendra encore jouer l'enfant devant les chiens 사업에 성공한 중년의 장 볼벨몽도가 권태로운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요트를 타고 혼자만의 바다 여행을 떠나는 영화 여정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깨무디라 누가 말해주려나 니콜 크루아질의 음성이었어요. 글쎄요, 도시 생활에서 가장 짜증나는 일 뭘까요? 저 언뜻 떠오르는 것은,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입모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통체증입니다. 교통체증으로 꼼짝도 못하고 마냥 차 안에 갇혀 있을 때 정말 엄청 짜증나죠. 이런 교통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해갈 뿐이지 도무지 속 시원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막히는 곳 없이 시원하게 달리는 지하철, 그 지하철이 요즘 들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하철의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르죠. 출퇴근 시간이면 콩나물 시로가 되고, 또 여자들을 괴롭히는 치안에다가 소매치기까지 극성을 부립니다. 게다가 연이어서 터지는 지하철 사고, 지난 11일인가요? 통신국 케이블 화재까지 정말 교통체증을 해결해줄 유일한 희망인 지하철이 과연 안전한 교통수단인지, 떠도는 말처럼 지옥철은 아닌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어떤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주로 지하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어둡고 불안한 이미지, 그리고 현대의 교통수단 지하철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도시의 차갑고 삭막한 분위기가 함께 그려져 있죠. 에드리안 라인 감독의 영화 야곱의 사다리의 주인공 야곱은 다른 장소가 아닌 바로 지하철 안에서 악몽을 꾸게 되죠. 야곱이 지하철 창문 밖을 내다보자 온갖 끔찍한 형상을 한 악령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깜짝 놀란 야곱은 자신이 텅 빈 지하철에 혼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공포에 질리게 되죠. 결국 이런 야곱의 악몽은 월남전에서의 끔찍한 경험과 연결된 것이라는 사실이 차츰차츰 밝혀지게 됩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브루스 조엘 루비는 사랑과 영혼, 고스트의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는 이 야곱의 사다리의 아이디어를 지하철에서의 경험에서 얻었다고 하네요. 그는 1980년 어느 날 우연히 혼자 뉴욕의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주변에 있던 승객들은 전부 내리고 혼자 지하철 안에 남아있게 됐대요. 그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뉴욕의 지하철은 강도, 강간, 살인, 이렇게 강력 범죄가 판치는 악명 높은 장소로 특히 저녁 시간에 혼자서 지하철을 타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다는 경고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브루스 조엘 루비는 그래서 급히 지하철에서 내려서 비상구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웬일인지 비상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답니다. 그는 강도와 살인에 대한 공포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후에 영무원에게 발견돼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루비는 이 악몽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쓰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영화 야곱의 사다리가 탄생했습니다. 자, 야곱의 사다리 중에서 알 존슨이 부르는 아주 부드러운 곡이 있죠. 하이틀의 진용 씨, 친구 순엽 씨와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소니 보이입니다. 'Climb up on my knee, sonny boy. Boy, you're only three, sonny boy. You've no way of knowing, there's no way of showing what you mean to me, sonny boy. When there are gray skies, I don't mind the gray skies. You make them blue, sonny boy. Friends may forsake me, let them all forsake me, I still have you, sonny boy. You're sent from a heaven, and I know your worth. You made a heaven for me here on earth. When I'm old and gray, dear, promise you won't stray, dear, for I love you so, sonny boy. When there are gray skies, I don't mind gray skies. You make them blue, sonny boy. Friends may forsake me. Let them all forsake me. I still have you, sonny boy. You're sent from a heaven, And I know your worth. You've made a heaven for me here on earth. And the angels grew lonely. Took you because they were lonely. I'm lonely too, sonny boy. 영화 야곱의 사다리 중에서 소니 보이, 알 존슨의 음성이었습니다. 에드리안 라인 감독은 영화 야곱의 사다리에서 월남전의 불안과 공포를 표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 역시 마지막 지하철이라는 영화에서 지하철과 전쟁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때는 2차 대전. 독일군에게 점령되어 있는 파리의 한 극장이 영화의 무대입니다. 극장의 여주인인 까트린느 드누브. 그녀의 남편은 유태인으로 나치의 손길을 피해 지하실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레지스탕스로 독일군과 싸우는 전사였죠. 그런데 이 영화는 제목은 마지막 지하철이지만 실제로 지하철에서 찍은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제목, 마지막 지하철이라는 제목이 영화에 딱 어울리는 이유가 있어요. 독일군은 점령지 파리 전역에 통행금지를 선포해놓고 그 통행금지 시간에 거리를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체포해갔습니다. 혹시 마지막 지하철을 놓치면 통행금지 시간을 넘기게 되고 그러면 독일군에게 체포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일 잡힌 사람이 레지스탕스다. 그렇다면 그는 마지막 지하철을 놓치는 바람에 죽을 운명에 놓이는 거죠.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은 이 마지막 지하철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주인공들, 그들의 절박한 모습을 통해서 나치와 전쟁이 가져다 준 불안과 공포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배우는 프랑스의 간판 스타인 까트린느 드누브와 제라르 드파르디유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연기 대결도 아주 흥미진진했던 영화였죠. 대구 달서구 성당일동의 서준용씨 듣고 계십니까? 마지막 지하철 중에서 니나 캐티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Je t'attendrai. 서울 성동구 자양일동에서 제게 봄편지를 보내주신 유윤경 씨, 그리고 불어 소모임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청주의 정보용 씨, 잘 들으셨습니까? 마지막 지하철에 삽입된 니나 캐티의 노래 자당도에였습니다. 자, 릭베송 감독의 영화 서브웨이는 그야말로 제목도 지하철이고요. 그 지하도죠. 그리고 그 지하철이 다니는 지하 공간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지하 공간은 삭막한 현대 문명과 비인간적인 조제, 그리고 낮의 세계로 상징이 되는 그 지상에서부터 도망쳐온 젊은이의 세계입니다. 이 지하에서 주인공인 크리스토퍼 람베르는 지상의 세계를 전복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아프리카의 정글로 떠날 날만을 꿈꾸지요. 그들은 도시의 한복판에 뚫려있는 지하 공간에서 서브컬처를 만들어냅니다. 글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 하위 문화죠. 그 기존 문화와는 조금 다른 그런 서브컬처를 만들어내고, 분노에 찬 콘서트를 열고, 기존 세계에 한거하는 격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릭백송 감독은 이렇게 기존 세계와 타협하지 않는 주인공을 통해서 자신이 물려받은 영화 전통을 모조리 거부해버리려고 하는 그 젊은 감독 특유의 패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항적인 젊은이 역의 크리스토퍼 람베르, 그리고 그를 따라서 지하세계로 오는 정체불명의 여인 역에는 이자벨 아자니가 등장하고 있죠. 롤러스케이트가 달리는 그 속도, 그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아주 빠르게 전개되는 화면, 그리고 MTV를 연상시키는 화면이 현란하게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이한웅 씨 듣고 계십니까?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서브웨이 중에서 It's Only Mystery.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Where we wouldn't ask any more questions. There will be no more pretenders. Yeah. Use the love. It's only mystery, and I like it.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You know nothing, but I do know that it's a mystery. Only mystery. 네, 음악이 시작할 때 떠나던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했나 봐요. 그쵸? 자, 이한웅 씨도 잘 듣고 내리셨습니까? It's only mystery. 에릭 세라 냄새가 폴폴 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됐죠? 알파치노의 신작인 칼리토. 이 영화에서도 지하철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연출력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자, 칼리토는 사랑하는 연인 게일과 함께 꿈에 그리는 파라다이스, 바하마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빗나가고 경찰과 마피아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래도 그는 꿈을 버리지 않고 모아놓은 돈을 챙겨서 게일이 기다리는 센트럴 기차역으로 달려갑니다. 센트럴 기차역으로 가려면 먼저 뉴욕 125번가의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요. 마피아 단원들이 그런 그를 계속 뒤쫓습니다. 칼리토는 지하철 안에서 마피아 단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돌리려고 하죠. 그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숨바꼭질. 여기서 칼리토는 구원자들을 발견합니다. 바로 권총을 옆에 차고 지하철을 탄 한 무리의 군인들이었죠. 마피아 단원들은 군인들 옆에 숨어있는 칼리토를 발견하지만 어쩌지 못하고 바라만 봅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하철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고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칼리토는 군인들 사이에 섞여서 마피아 몰래 빠져나오는데 일단은 성공하게 되죠. 자,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은 만드는 영화마다 한 장면 정도는 꼭 아이디어가 듬뿍 담긴 명장면을 선보이곤 하는데요. 이 영화 칼리토에서도 그 에스컬레이터 장면 말고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숨막히는 추격 장면을 보여준 것 정말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겠죠. 이 영화 칼리토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일동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 편지지에 아주 예쁜 글씨로 편지를 보내주신 정지윤 양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시누아가 부릅니다. Pillow Talk. Hey baby, make me stay. I don't care what your friends all got to say. me try to be the one who's gonna light your fire. What your friends all say is fine, but it can't compete with this pillow talk of mine. This pillow talk of mine. La la la la. Come here, baby. Hey, baby. 어떡합니까? 엎지른 물 다시 담을 수도 없고. 역시 베갯머리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유, 야하죠? 필로우톡 띄워드렸습니다. 에고. 자, 얘기 계속하죠? 장자크 베네, 에릭 로시앙, 릭 베송, 레오스 게락스. 이들 감독들은 프랑스 누벨이마저 사총사 감독으로 불리우죠. 그 가운데서 릭 베송 감독이 지하철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 서베이를 연출했다면 레우스 게락스 감독도 그 지하철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까지 연출한 세 편의 영화 모두가 지하철에서의 명장면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나쁜 피, 모베상이 그렇고요. 뽕네프의 연인들, 또 소년 소녀를 만나다 역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영화 나쁜 피에서의 지하철 장면은 레우스 게락스 감독 특유의 연출 분위기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인공 알렉스는 항상 지하철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타는데요. 어느 날 지하철 창문으로 비친 천사 같은 여인 안나를 보게 되죠. 알렉스가 안나의 얼굴을 직접 보려고 얼굴을 돌렸을 때 지하철 문이 열리고 그녀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립니다. 알렉스가 안나를 처음 만난 곳이 지하철이었으면 또 애인이었던 리즈와 헤어지는 곳도 지하철이었어요. 안나에게 첫눈에 반한 알렉스는 파리를 떠나서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지 리즈에게는 비밀로 하고 헤어지자는 편지를 한 장 남기죠. 리즈는 알렉스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지하철로 뛰어옵니다. 그녀가 알렉스가 탄 지하철을 따라서 타려고 할 때, 그때 문이 닫히고 지하철은 떠나가 버리죠.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덧없이 헤어집니다. 레오스 게락스 감독은 이 지하철에서의 우연한 만남과 덧없는 이별, 이것을 통해서 현대인의 절망감을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알렉스 역은 드니스 라방, 그리고 안나 역은 줄리에트 비노시, 리즈 역은 줄리 델피가 맡아서 아주 독특한 연기 세계를 펼치고 있죠. 줄리 델피와 줄리에트 비노시, 이 두 여배우는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유망한 여배우이기도 하고요. 자, 영화 모베상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곡 한 곡 띄워드릴게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에 나왔던 곡이죠. 스마일.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봄은 고양이로다라는 이장희 시인의 시죠. 그리고 개봉삼동의 은진 씨가 우리 FM 영화음악 가족 모두와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스마일이라는 곡이 이 엽서의 사용과 참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모베상 중에서 띄워드린 스마일이었어요. 지하철을 배경으로 한 영화 오늘 쭉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본 영화에서 할 수 있듯이 그 지하 공간은 상당히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지상의 공간과 대비되는 이미지. 또 지하철은 현대 문명과 현대인의 생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지하철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참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독특한 감각으로 자기만의 영화를 꿈꾸는 젊은 감독들에게 지하철과 지하 공간은 상당히 매력적인 장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벌써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 됐네요. 그 전에 잠시 한양대 중문학과 3학년 정숙현 씨 궁금증 풀어드리고요. 스타워즈 1에서 주인공의 스승으로 나왔던 배우 알렉 기네스 맞습니다. 그 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트, 백조, 콰이강의 다리, 아라비아의 로렌스, 닥터 지바고, 스타워즈, 인도로 가는 길 등등에 나왔죠. 자, 제가 입에다가 지금 엔진을 달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선화여고의 김현우 학생 듣고 계십니까? 아마데우스 중에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1악장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